것만 no rules. 머리 잡혀져 lights off tonight. 난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losing myself. Yeah yeah. 이제는 turning back. 불가능해 난 점점 더 느끼 넌 오네. 눈물이 짜릿해 난 눈을 감을래.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아 out of control. Ooh, yeah. 싫은데, I can't stop me.